해양들이 점하여 영국, 인디아, 기네,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알제리에서 업적 토론회, 독보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태양 칭송의 만년 제보, 태양의 꽃 김일성화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